바람에 객선이 두둥둥해 하나같이 화다해 아에 얼싸마 두둥둥 내 사랑이로다 에 계명산 내린 줄기 하계 등에 털을 닦아 앞으로 12간 뒤로 12간 24간을 지어놓고 이 집 진지 3년 만에 고사 한 번을 잘 지냈더니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낳고 딸을 낳으면 효녀로다 며느리를 얻으면 열렸고 말을 놓으면 욕마대고 소를 놓으면 약대로다 달글 놓으면 봉이 되고 개를 놓으면 청사살이 내 눈배기 앞마당에 곤두라졌다 낯선 사람 오게 되면 거건강 짓는 소리 지전 깔죽이 물 빌듯 하노라 이나이 나에 이나이 나 이나이 나 이나이 나 이나이 나 널 너리고 나리소사에 수로로도 천리로다 육로로도 천리로다 이 천리 들어가서 양태견은 처처자야 처산 이름이 무엇이냐 나도 사주팔자 기박하여 양태견어 한 달이면 육장보와 부모봉양하느라고 그 산 이름을 몰랐더니 옛 노인 하시기를 제주 한라산이라고 합디다 아에 에요 아하야 얼싸마 두둥둥 내 사랑이로다 에 만찹청산숲 들어가서 호양목 한 가지 찍었구나 32짝 장기 만들어 장기 한 판을 두어보자 한수 한자 유황숙이요 초나라 초자 조맹덕이라 이차 저차 관운장이요 이퍼 저퍼 여퍼로다 코끼리 상자 조자룡이요 말마자 마초로다 양사로 모사를 삼고 오절로 군조를 삼아 양진이 상접하니 척벽대전 예로구나 조조가 대패하여 하영도로 도망을 할제 관운장의 후덕으로 조맹덕이 사람만 가노라 예 치화자에 널 노리고 나리소사에